상계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 일형 시험 발사에서 완전 성공. 경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새 전략무기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전당 전건 전민이 경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맞들고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식의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인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 발사가 주체 백력 2017년 2월 12일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나라의 국방력을 최상의 경제에서 다지기 위한 전략무기 개발 사업을 국사 중에 제일 국사로 내세우시고 불굴의 신념과 무한대한 정력으로 진두에서 이끄시는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지난해 8월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에서 이룩한 성과에 도대하여 이 무기 체계를 사거리를 연장한 지상대지상 탄도탄으로 개발할 때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당중앙의 전략적 구상과 의도를 전략무기 개발 성공으로 받들어 가자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심장을 끓이며 본군 초초 피타는 투쟁을 벌려온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당의 권위, 우리 조국의 존엄과 안녕이 실려있는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를 불과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경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 2형 개발 사업 종용을 보고받으시고 시험 발사 날짜를 몸소 정해주셨으며 그 준비 사업을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셨습니다. 경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리병철 동지, 김종식 동지, 정승일 동지, 장창하 동지를 비롯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과 국방과학연구 부문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북극성 2형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을 진행하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위험천만한 탄도탄 총조립 전투 현장을 찾아오시어 무려 이틀간에 걸쳐 오랜 시간 자기들과 함께 계시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고무되어 배심 든든히 조립 전투를 다그쳐 나갔으며 시험 발사에서 보란듯이 성공하여 한다면 하는 주체조선의 강요한 기재를 온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고야말 필승의 신심에 넘쳐 있었습니다. 경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발사 당일 시험 발사에 앞서 우리 군수노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 지혜로 만들어낸 리대식 탄도탄 자행발사 대차를 돌아보셨습니다. 경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발사 대차의 기술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여의하시고 대차를 선색없이 잘 만들었다고 지하시면서 어려운 조건에서도 생산조직과 지휘, 협동품 보장 사업을 짜고들어 대차 생산에 크게 기여한 국방과학연구기관들과 군수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연관 단위들의 감사를 주셨습니다. 경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몬동이 토우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시며 이제는 보여줄 때가 왔다고 한번 해보자고 신심을 안고 발사진지로 진출하라고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의 등을 떠밀어주셨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명령에 따라 탄도탄 자행발사 대차는 모세 발톱으로 땅을 짓누르며 신속히 기동하여 발사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감시소에 오르시어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 발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여야하시고 발사를 진행할 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순간 천지를 기운여는 요란한 통음을 창피하게 터뜨리며 북극성 2형이 눈부신 솜강을 내뿜으며 만리 대공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새로 개발한 대출력 고체 발동기를 이용하는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과 리드식 자행 발사대를 비롯한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적 지표들을 확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하여 지상에서의 랭발사 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 대출력 고체 발동기의 시동 특성을 확충하였으며 능동구간 비행시 탄도탄의 유도 및 조종 특성, 대출력 고체 발동기들의 작업 특성, 계단 분리 특성들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보다 능력이 향상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조종 전투부의 분리 후 중간 구간과 재돌입 구간에서의 자세 조종 및 유도, 여격 회피 기동 특성 등을 검증했으며 새로 설계 제작한 자행발사대차의 기동 및 운영 상태를 극악한 지상 환경 속에서 시험 완성하고 실제 탄도탄 발사를 통하여 그 기술적 지표들을 완전히 확정했습니다.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 2형의 시험 발사는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사거리 대신 고도를 높이는 고각 발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강용한 우리민의 자주적 힘 불굴의 기계를 싣고 수중에서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멋지게 만리대공으로 치솟는 우리의 강력한 핵전략 무기인 북극성 탄도탄의 차량찬 비행운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성공의 기쁨을 금치 못하셨으며 시험 발사에 참가한 국방과학자, 기술자, 군인들을 올싸누시고 시험 성과를 열렬히 축하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국방과학기술과 생산으로 당중앙을 결사 옹리할 열렬한 충정의 마음을 간직하고 짧은 기간에 당에서 준 전투명령을 가장 훌륭하고 성실하게 가장 진실하고 완벽하게 관철하고 시험에서도 단번에 성공하는 위대한 기적을 찬조한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새로 개발한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은 작전 이용에 편리하면서도 타격의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우리식의 우월한 무기체계이며 발사대차와 탄도탄의 설계와 제작 발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100%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명실공히 주체탄 주체무기라고 하시면서 우리 조국의 강대한 힘을 더해주는 우리의 위력한 핵공격수단이 또 하나 탄생한 데 대하여 더없는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이번 시험 발사는 나라의 로켓공업 발전에서 의 깊은 사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의 로켓공업이 액체 로켓 발동기로부터 대출력 고체 로켓 발동기로 확고히 전환되었으며 견본 모방용이 아니라 개발 창조용 공업으로 비상이 강화 발전되었다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가 개발됨으로써 이제 우리 인민군대는 수중과 지상 임의의 공간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게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최악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대성공과 자랑찬 괴수의 역사를 거듭 새겨온 로켓공업의 고귀한 투쟁사는 그 어떤 역경이 백겹 천겹도 쌓인다 해도 한 번 결심한 일은 끝까지 해내고야만 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렬한 신념과 혁명적 의지를 그 무엇으로서도 꺾을 수 없으며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힘찬 진군을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 있다고 심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대양조선의 최대의 민족적 명절인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2월의 맑고 푸른 봄하늘가에 울려 퍼진 장엄한 불레성은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탄생 75돌을 맞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가장 깨끗한 애국 충정의 선물로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시험발사가 끝난 후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발사에 참가한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인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발사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넓은 품에 얼굴을 파묻고 기쁨의 눈물로 두 벌을 적시며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깊은 밤 이른 새벽 가리심 없이 포연짓은 화선에 언제나 함께 계시며 고생도 시련도 달게 나누시고 신변의 위험마저 아랑곳 없이 전략무기 개발의 전 과정을 진두지휘하시던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자유로운 영상을 뜨거운 격정 속에 우러르며 자신들이 걷고 있는 길이 단순한 과학의 길이 아니라 우리 당의 높은 존엄과 권위를 옹호하고 우리 혁명을 보위하는 성스러운 투쟁의 기름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불굴의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힘을 총폭발시켜 우리나라를 천하무적의 군사강국 로켓강국으로 빛내는 데서 맡겨진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아갈 불타는 결의를 굳게 다졌습니다.